사회 뉴스가 맞나요? 아니요. 별거 없어요. 재밌는 일도 없고. 네. 캐나다 구스 7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더스입니다. 네. 저는 보노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좀 마감이 좀 걸려있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마감이라 하면 뭐 이번 주 내로 일이 끝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마감은요. 이미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지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한 뭐 일주일 남았다. 한 며칠 남았다. 그게 예, 뭐 전혀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한참 지났을 때 그때부터 예, 저는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게 이거 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는데 일은 항상 그렇게 하시나요? 네. 마감 그러니까 항상 기한을 지키는 적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책이 여러 권이 밀려 있는데 맨 앞에 게 밀려 버리면 계속 뭐 도미노처럼 밀려 버리니까 이게 마감이 계속. 근데 이게 직업병이라서 마감 하나 끝나면 이제 다음 거 이제 곧바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마감 때 정말 빡세게 하던 그 페이스로 다음 책 처음부터 그게 진행이 안 돼요. 또 그렇겠죠, 물론. 그 후유증도 있고 하니까 예, 좀 그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잡아먹거든요. 이제 좀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서서 이제 페이스가 올라가는데. 그럼 보통 스케줄을 예. 좀 여유 있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항상 여유 있게 잡을 수 넘어갈 없는 수밖에 게... 없게 잡히는 거죠, 스케줄이? 아 이게 이게 의뢰가 들어오면요. 제가 뭐 좀 넉넉한 그런 네. 그러니까 기한을 넉넉히 주는 책도 있지만 되게 기네트도 급해요. 그냥 그때그때 빨리빨리 밀어내야 되니까 기간이 의뢰를 하는 쪽에서 기간을 잡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돼요? 뭐 이런 건가요? 예, 거의 그런 거죠. 아. 네. 요즘은 책이 워낙 빨리빨리들 나와서 또 밀어내야 될 책도 많고 해서 뭐 근데 출판사들도 알죠. 마감을 지키는 그 뭐 작가든 그게 번역하는 사람이든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이 그렇죠. 생길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계속 뭐 쉬운 책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좀 조사가 필요한 것도 있고 검색이 필요한 것도 있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또 이제 주변에 또 지인도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봐서 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감이 늘 치열하는데 하나는 이게 의뢰가 들어오면 거절을 그러니까 패스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패스를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무조건 스케줄을 봐서 안 돼도 한다고 일단 해요. 아, 일단 예. 잡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밥그릇 정말 제가 지금 해야 될 책이 한 수백 권 밀려 있으면야 그냥 패스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과욕을 부리게 되고 또 하나는 작년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는데 작년 봄에 독감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한 두 달 동안 번갈아 가면서 아팠거든요. 네, 서로 네. 옮겨주면서. 근데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앓다 보니까 일을 좀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도 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죠. 한 �뭐 10편 이상이 밀려 있었는데. 10편이요? 우와. 근데 두 달을 싸워놓고 일을 하시는 거네요? 두 달을 일을 못하다 보니까 네. 다 밀리잖아요. 네, 다 밀리. 와, 그게 아직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죠. 두 달을 어떻게 다. 작년 일이 아직까지. 1년 넘게. 아니, 뭐, 그 다음에 계속 내 의뢰가 계속 들어오니까, 와. 뒤로. 그러니까, 그 두 달의 갭이 그때 생긴 게, 뭐, 그대로 도미노처럼 계속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와, 열 편을 쌓아놓고 일을 하실 정도면 좀, 정보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 편 정도는 건너뛰어도 다음 편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좀 그런 관리하는, 좀 챙기는 그런 번역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편집자들마다 네. 친한 네. 이제 번역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저도 거래처가 몇 군데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출판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하는. 아 저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도 되고 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시작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데서만 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거래처가 잘 안 생겨요. 그게 네. 왜냐면은 뭐 실력이든 뭐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출판사 편집자들이 또 자기만의 서클이 있거든요. 친하게 연락하는 뭐 네. 그런 작가, 번역가들이 있으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 사람들 네. 우선 의뢰가 가고.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저를 또 관리해주는 또 출판사들이 네. 몇 군데 있으니까 좀 그쪽에서 또 주로 일을 하는 거고. 제가 굳이 다른 데 일하고 싶으면 제가 거기다 기획을 찔러 넣어야죠. 이런 이런 책이 되게 재밌다. 어쨌든 일을 쌓아놓고 하시는군요.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시네요. 아니 그렇지만도 않아. 이제 이걸 뭐 언제까지 더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요즘 또 워낙 그 AI가 잘 돼 있어서 그 한국에 그 많잖아요. 그 영화 번역 하시는 분들. 얘기가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박모 씨나 뭐 워낙 그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근데 그 뭐 오역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나무위키에까지 그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영화 번역 같은 건 관심 없으세요? 그게 되게 관심 많으실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럼요, 전 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거. 아, 그 박모 씨가 또... 인터뷰하신 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긴 끊없으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들어왔다. 나도 그렇게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오역 전문 번역가가 할 말은 아니다.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아, 근데 나는 오역해도 괜찮다. 끈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거 진짜 뚫기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 헐리우드에서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 좋잖아요. 예, 그 책을 전 번역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도, 그거는 이미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뭐, 99년인가? 그때였는데, 한번 아마 20세기 폭스사 그 한국에 있는 그, 거기 사무실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밖에 없을걸요? 그 분야는? 그래서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잡고 계시는 건가요? 돌아가는 거고, 또 책이야 뭐 한두 달 걸리고, 심지어는 뭐 6개월, 1년도 걸리는 책들 있잖아요, 두께에 따라서. 네. 영화는 되게 빨리, 뭐 일주일 만에 해도 끝나고. 진짜요? 그런가요? 어차피 그 대사만 하면 되니까 하니까. 또 시나리오가 또 책처럼 길지 않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도 하고 싶긴 한데, 뭐, 그거는 정말 어디서, 뭐, 확실한 끈이 없어서는 좀 파고들기가 힘든 분야라서. 하루에 몇 장 정도 하세요? 몇 단어? 하루에? 몇 글자? 뭐, 그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하세요, 하루에? 좀. 요즘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뭐, 할 일이 일밖에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랐는데, 좀 뭐 애들도 봐야 되고 뭐 이거저거 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때그때 또 그 하는 부분의 난이도도 또 차이가 있고 해서 대중은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권 정도 하는 페이스. 몇백 페이지 짜리 한 원서, 그러니까 페이퍼백으로 300에서 350 페이지 사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하세요. 책인데 한 달에 그 정도 하는 거. 와, 그런 일을 지금 1년 내내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와. 아니, 저는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고 재밌긴 한데 네.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커리어가 될 줄 몰랐죠. 그냥 저는 저도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일이 재밌으세요? 책이 좋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니 보통 좋아하는 일을 그 직업으로 삼아도 네. 그게 일이 되다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설 번역 같은 거는 책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말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할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단어만 그대로 옮겨서 네.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옮긴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삼을 사람들은 소설보다도 그냥 비소설을 하겠죠. 좀 뭐. 실용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술사라든지 그런 건 더 AI가 빨리 잠식할 텐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거 그냥 단어 그대로 옮기면 안 되는 거고 읽을 때 한국 작가가 쓴 것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네. 왜냐면 컴퓨터가 그대로 그냥 구글 번역기 돌린 것처럼 읽혀서는 안 되니까 적당히 뭐 좀 꾸미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거는 소설 좋아하는 사람이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쓰는 것도 또 좋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부터 뭐 컴퓨터 만지는 거 좋아했지만 예. 좀 지겨울 때도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예. 저는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내 회사에서 내 일이라면 또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본호님은 하시는 만큼 또 자기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월급 받고 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일도 아예 그냥 출판사에서 네. 월급처럼 딱 책정해 둔 그게 있으면 그거 주면 그러니까 할당량을 딱 정해주는 거지. 1년에 몇 권 딱 그 선을 딱 정해주고 네. 그 대신 이제 한 달에 좀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네. 얼마씩 월급 개념으로 주겠다. 그 대신 뭐 1년에 뭐 빨리 끝내도 되고 뭐 하여튼 1년 안에만 뭐 몇 권까지 끝내서 원고를 넘겨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 지금부터 일을 한 두 배로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그게 바로 직업 직장인? 되게 불안한 직업인데 정말로 빡세게 하면 정말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진짜 잠 안 자가면서 휴가 안 가고 네. 뭐 애들한테 얼굴 안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일만 하면 꽤 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통의 한국의 직장인 분들은 네.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꽤 안 벌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군요. 월급 받고. 네, 그 차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네, 그게 플랫폼의 장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어요. 지금 뭐 지금 결혼을 해서 조금 그 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서 네. 뭐 그런 건 있어도 애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엄마 아빠 손길이 제일 필요할 때 관심도 제일 많이 또 필요할 때인데 정말 원 없이 시간을 내줬거든요. 아, 얼굴도 같이 계속 네. 보고 애들 커가는 걸 회사에서 못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집에서 그냥 애들 학교 안 갈 때는 육아를 같이 하셨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딱 제일 이쁠 때, 귀여울 네. 때, 다 그때를 진짜 한순간도 안 놓치고 계속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많이 후회가 되고,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다는 얘기도 듣긴 했어요. 제일 이쁠 때인데,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애들 다 커져 있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빈번하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회가 없는 거죠. 뭐, 정말 막 안아줄 만큼 정말 다 안아주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보니까 이게 돈 벌이랑 상관없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좋았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또 애들 교육에 또 이제 아버지가 또 많이 또 그러니까 육아를 엄마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또 반 거의 뭐 반반씩 네. 해서 중요한 거 비중 있게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려고 또 노력을 했는데. 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불안한 직업이긴 한데, 언제 일도 끊어질지 모르고,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좋은 거네요. 돈 더 필요하다. 우리 돈 더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한 달 동안 가 있고 싶은데, 네. 그러면 좀 빡세게 해서 평소 한 달에 한 권 할 거, 한 3주로 땡겨서, 좀, 빨리빨리 좀 땡겨서 하면, 또 금방 그 여행 자금도 모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유럽에 책을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좋네요. 마감 때는 여행가서도 책을 들고, 이번에. 5월 달에 쿠바 갔을 때도 책을 들고 가서. 네. 놀 땐 놀고. 할 때 한 그냥, 예, 안 할 때는 그냥 침대에 앉아서나 아니면 그냥 해변에 앉아서. 거기 또 컴퓨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데라서. 그냥. 아, 해변에 앉아서 일을 하셨군요. 예, 원서 펼쳐놓고 펜으로 그냥. 아, 펜으로? 예. 와. 다 이제 해온 다음에 그 분량을 집에 와서 이제 타이핑만 했죠. 예, 뭐, 우리 그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 비추입니다. 결론은? 되게 좋게 얘기하셨네요. 되게 좋게 얘기하셔놓고 비추라고. 아, 그냥. 직장인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의 돈 받아먹고 다니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거예요. 저도 아마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와, 이때까지 쭉 좋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반전. 아니, 막 그 결론을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네. 출판사를 찾았을 것 같아요. 아, 예. 1인 출판사를 괜찮죠. 찾게 예. 해서. 요즘에 또 그런 케이스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전자책 세상이 되면 네. 이제 인쇄며 종이값이며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이 책도 낼 수도 있고 네. 또 전 번역을 하니까 번역비 아낄 수 있고요. 번역비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책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네. 그게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선 또 그게 또 불가능하니까요. 예. 아, 그 전자책이 나와서 말씀인데, 그, 초등학생한테 전자책 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주고 싶어요. 아들한테 아,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근데. 아직은 그 좀 글씨가 좀 빽빽한, 물론 그림책도 있지만, 일단 뭐 좀, 글씨가 좀 촘촘한 책들 즐겨 읽기 시작하면 그때 좀 해주려고. 아, 아직 글씨? 초초한 책들 있지 않아요? 예, 읽긴 하는데 아, 예. 아직까지도 뭐 만화책을 좀 더 좋아하고 아. 집에 지금 킨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 줘도 아. 되는 거고 하나는 네. 이제 좀 옛날 거? 고장나기 직전에 아. 예, 구식 예, 아이들은 항상 그런 걸 받아야 하는 거죠? 새 거 갖고 네. 싶을 텐데 아. 아니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책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 맨날 책을 사주려고 하니까 뭐 책장도 더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책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네. 책을 항상 끼고 다니는데 뭐 또 책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종이책이니까 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전자책을 한번 사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종이 넘기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아직까지는요. 하고 예, 아니면 예. 근데 또 전자책도 전자책이면 편리함이 있으니까 좋고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근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저학년 때는 뭐 당연히 그냥 그림책도 보고 책 종이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5, 6학년 정도 되면 저 전자책 사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태블릿은 있지 않나요? 그걸로 책 볼 수 있지 않나요? 전자책이랑 아, 뭐 근데 차이가 없을 텐데 태블릿이랑 전자책은 또 다르잖아요. 액정이. 아, 예, 예. 예. 전자책은 진짜 책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눈도 좀 덜 피곤하고. 네. 그래서, 예. 태블릿으로 보는 거는 저는 비추고요. 네. 그 LCD 화면 보는 거는 눈에 안 좋으니까. 그걸로 또 책은 장시간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저는 별로 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전쟁이크로 낸 전자책 단말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5, 6학년짜리 애들한테는 선물하기 좋죠. 책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군요. 거기 뭐 수천 권이 들어가니까. 또 요즘에 많이 저렴한 거 많이 나와서. 저 초창기 그래도... 때부터 읽었을 때 좀 비쌌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뭐 100불 미만으로 많이 나와서. 네, 안 그래도 이제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아마존에서 킨들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딱 좋은, 그쵸? 네. 네. 그래서 겸사겸사. 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 아, 맞아. 선물도 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 어떻게 될지. 책 리스트가 계속 나와서. 아, 예. 자기가 원하는 책을 아마존 쇼핑을 할 줄 알아요. 결제는 못하지만, 예. 당연히 결제는 못하지만, 장바구니에 예. 담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링크를 다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요. 아, 예. 아. 이 책 이래가지고. 야. 아, 메일로 받아 보시나요? 그걸? 이메일을 보내요. 아, 진짜요? 예. 아빠, 엄마한테 이메일을 예. 보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리스트가 기니까, 예. 뭐, 이거 하나하나. 아, 예. 말로 해주는데, 말로 해주면 엄마, 아빠 까먹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예. 뭐. 기억을 다 못하니까, 이메일을 딱 보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메일 받아본 적도 있고, 일하다 보면, 뭐, 카톡이나 메신저가 올 때도 있는데, 스카이프 뭐 이런 걸로. 네. 이모티콘만 옵니다. 자기 봐서 재밌는 것들 다 아, 찍어서 재밌는 이모티콘 예. 발견하면 보내는 건가요? 해독이 안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냥 뭐 닌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봐서 재밌는 것들 이모티콘만 예. 다 보내고 맞아 한참 재밌을 때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뉴스를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에 뉴스가 많이 있나요? 그냥 적당히 있었는데 뭐 아 어제 그거 보셨나요? BTS가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인가 그 무대에 나와서 막 미국에도 환장하던데요. 네. 유튜브에 지금 장난이 아니던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그 K-pop 밴드 중에선 제일 해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 아닌가요? BTS가. 그러니까 저 왜 이 그룹이 이 보이 밴드가 그렇게 네. 그 뭐 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아, 외국 사람이. 예, 네. 그것도 궁금해서요. 전 이 K-pop을 한동안 좀 안 접하다가 네. 오랜만 접하니까 BTS라는 방탄소년단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홍수였으니까. 그 아이돌들의.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네. 해외만큼 인기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룹은 해외 활동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메리칸 그 뮤직 어워드에 그 무대에 올라가서 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예전에 뭐 빅뱅이니 뭐니 이런 뭐 네. 비 네. 이런 애들 미국이나 이런 공연하거나 아니면 그런 무대에 올라가면 다 아시아권 팬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그렇죠. 질렀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얘네가 그 아티스트들보다 진짜 진정한 월드스타구나라는 걸 그렇죠. 예, 맞아요. 훨씬 성과가 좋죠. 아니 이게 남녀노소 할 그 아 남자들도 좋아하나요? 예, 남자들 완전히 그 아 그래요? 리액션 비디오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여자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보면 그 남자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은 그걸 봤어요. 어떤 그 BTS 콘서트 티켓을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을 했을 때 이제 자녀들의 그 리액션을 모아놓은 비디오가 있어요. 와, 그 미국 애들이죠? 네. 그 백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 연출된 게 아니라 정말 그 반응들이 막 눈물을 그 옛날 그 비틀즈가 처음에 미국 상륙했을 때 그 눈물 흘리던 아 그렇게 네. 비유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정말로 비틀즈의 비유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반응을 그 미국 여자들이 그 딱 그 공항에서 비틀즈 내렸을 때 아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절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뉴 키즈 온 더 블럭이 왔을 때 아마 그랬었죠. 아, 예. 예. 뭐 무대 무너지고 막 네, 이런. 난리 났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고스란히 지금 미국에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또 그게 다 빅뱅이나 이런 밴드가 아니라 이 BTS라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지난주 최고의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뿌듯했고요. 아 그게 진짜 그냥 한류가 식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한국 보이밴드 지금 뭐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노래 춤, 뭐, 이제, 뭐, 퍼포먼스나, 이제, 아니면 외모. 네. 다 BTS 수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얘네만 유독? 그러지. 얘네가 무슨. 사실. YG 애들도 아니고, 뭐. 그렇죠. JYP 애들도 아닌데. 네. 예. 그래서 신기했어요. 뭐, 한 수십 개가 있는데 한국에. 뭐가, 얘네가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저는 그, 저는 예전에 이 그룹, 저는, 그니까, 사실 인기가 있은 지 좀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네. 그 초창기에 이제 막, 그 BTS가 막 인기 있다고 막 할 때, 왜냐면 저 토론토나 이런 데 가면 막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 이런 애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봤죠. 그래서 딱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네. 확실히 근데,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군무가 되게 좋고, 일단 그 노래와 춤이 되게 네네. 확실하게 딱 보여주니까. 근데 저도 그 생각을, 근데 잘하는데, 한국에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널렸죠. 네. 더 많은 왜 지원을 얘네만? 받으면서. 이런, 왜 얘네만 굳이 네. 이런 애가 되긴 했었어요, 사실. 신기하고요. 뭐, 싸이 이후에 뭐 이런 전 세계적인 이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영어 좀 해야겠네요 이 아이들은 그죠? 이제 해외에서 아. 활동 좀 하려면 그죠? 지금쯤이면 좀 안, 잘 안 하려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따님은 별로 K-pop 관심 없으실까요? 전혀요. 전혀. 아. 뭐 음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음악을 좋아하는 건가요? 저희 딸은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와, 예, 예, 예. 아, 아직도 클래식 음악 뭐 특히 좋아하는 작곡가나 뭐 그런 거 즐겨 듣나요? 아니면 다 가리지 않고? 클래식 예, 가리지 않고 클래식 나오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바이올린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어릴 때는 학교에서도 여기는 학교에서 팝은 여기는 따로 동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건전한 팝이 있을 뿐이지. 네. 동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음악들 팝 음악들 뭐 이렇게 집에 와서 틀어 달라고 그러고 좋아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딱 지금 이제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저스틴 비버 막 좋아하고 이럴 때 아닌가요, 사실? 아, 한창 좋아할 때죠. 네. 네. 근데 그런 전혀 관심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바이올린은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해요. 와, 아, 음악 어떻게 들은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저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냥 뭐 학교에서 듣고 올 때도 있고 뭐 유명한 좀 인기 있는 건 또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서로 알더라고요. 우리가 연예인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때 학교 다닐 때요. 뭐 딱 그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자기 MP3 사주니까 다 듣고 싶은 거 다운받아서 듣고. 아, MP3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 이거 쿨한 사람은 나중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으려면 락 음악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드립을 막 시키고. 네. 아, 네, 이제 힙합보다는 락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락을 좋아하던가요? 네, 좋아해요. 저는 힙합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진짜요? 차에서도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제가 들려주니까. 아, 락을. 애들이 다 외웠어요. 노래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틀어달라고 하고 할 정도가 됐는데,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집에서 주로 이제 제가 듣는 음악을 많이 트는데, 끄라고 그러거든요. 아, 아, 그 시끄러운 음악도 아닌데. 네, 그쵸? 저는 네. 시끄러운 음악 가지고 잔잔한 그냥 발라드 예. 위주로 듣는데 예.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하면서 꺽 이러면 클래식 들어주면 좋은 노래 들었네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중에 뭐 락 콘서트 같은 거 토론토에서 많이 하니까 뭐 런던에서도 하고 그때 아들하고 같이 가서 좋으시겠네요. 예. 근데 콘서트장에 아버지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 동행한다는 게 별로 쿨하지 않게 생각해서 아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하고 갈래요? 뭐 이렇게. 예. 그래도 아버지가 돈을 대주면 티켓을 아빠가 사주면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친구 같고 평생 쿨한 네. 아빠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고 저는 그 생각은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아, 이런 아빠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 그거에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뭐냐면 저도 그런 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키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는 아빠이기보다는 친구 같은, 아니면 오빠 같은. 그럼요. 예.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 그런 식으로 좀 대해줬더니,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보통 남매들 간에는 사이좋은 남매가 없다고. 아, 있을 수가 없죠. 예. 형들하고. 네. 예,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진짜 예. 오빠인 줄 알고. 아, 예. 아, 근데 얼마나. 아빠라는 좋아요. 느낌보다는. 예. 그냥 자기의 손이 바로 한두 살 차이 나면 오빠 정도로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네. 예, 그래서 요즘 부딪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딱 보니까.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고. 그 와중에 이제 아버지로서 권위도, 그러니까 본인이 막 권위를 막 세워서 권위를 네.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친구나 아니면 오빠처럼 같이 대해주면서도 그 사이에 그 권위가 느껴지는 좀 그런. 그게 좋은데 참 이상적인데 말이죠. 예. 그게, 아,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이 막 친구처럼 막 하다가 또 그냥 언성은 안 높이고 그냥 말로 하면, 물론 잘 안 듣죠. 말로 하면. 근데, 그냥 같은 말을 한 세 번 정도 하면 본인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성 안 높이고 그냥 한두 번 얘기하면 아, 예,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서 그냥 안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까지 한 세 번 정도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언성을 안 높여도 아, 같은 말이 세 번 나왔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좀 들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남자애들 둘 키우기가 진짜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질러야 되고. 그럼요. 그래야 할 텐데도, 예, 뭐,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한번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벽이 생기면. 이게 다시 회복이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이제 네. 하고 다 겪어본 일이니까요.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평생 가는,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그 벽이, 허물기까지.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더 그, 뭐,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뭐, 애정 표현이라든지, 네. 이런 걸 잘 못 하잖아요. 한국 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예. 그럴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있는데, 몰랐는데 어느 순간, 또, 그런 게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또, 너무 또 늦고, 이걸 또 회복하려고, 어떻게 또, 이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도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아예 그냥 네. 아예 그냥 다 내려놓으신 건가요? 같이 가는 거죠. 네, 뭐 그렇죠. 예, 예. 이상적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런 걸 안 해주면서 권위만 막 세우고 그러면 거부감만 생기고 반항심만 생기고 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서 저도 권위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요? 저희 애들도 뭐 반항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면 아, 그런가요? 사춘기가 빨리 오나요? 모르겠네요. 아니, 사춘기가 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예. BTS 소식은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그 프로레슬링 한때 많이 좋아했는데 네. WWE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다고 하는 트리시라는 그 캐릭터 있죠? 여자 캐릭터. 네. 캐나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런던에 온다고. 아, 런던에 온다고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뭐 런던에 온다는 그 자체가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궁금해서요. 뭐 한때 좀 보셨나요? 아니요. 레슬링?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네. 프로레슬링을 거의 못 봤어요.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저는 프로레슬링 말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같이 병행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예, 저희 나이 때는 다 그랬는데. 저는 병행하지 않고 예. 하나만 파는 사람이라서 아, 그냥 오락실 가서는 오락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락실을 안 가고 예. 집에서. 아, 집에서 예, PC로 게임만 잡고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연봉, 한국에서 연봉이 뭐 3,600만 원인가 그런데, 네. 1년에 3천만 원을 모았대요. 네. 그럼 한 달에 50만 원만 쓴 거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밥도 사먹고, 어디 뭐, 나가서 뭐, 극장이라 사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없어, 돈 모자라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 나는 와우만 했다. 아, 예. 나는 아. 집에서 와우만 했다. 네네. 그러면 돈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한국에서 자취할 때 생각나네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연애하고 나서 그게 네. 깨졌는데, 연애하기 전에, 네. 정말 집 밖에, 자취방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컴퓨터만 잡고. 그렇죠. 그걸 이제 원고하고. 1년 내내. 그걸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출판사 뭐 거래처 볼 일이 있으면 그냥. 그냥 한번 갔다 오고. 예, 미팅하고 오고 뭐 집에 와서. 또 만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연애를 하고 나서는, 와, 이거 뭐 돈도. 그나마. 네. 연애하기 전에 네.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네. 모아뒀겠대. 아, 예, 그랬으니 망정이지. 아, 어, 뭐 한번 시작하니까. 뭐 한번 시작하니까. 예. 연애 한번 시작하니까 거덜나든가요? 전 연애도 많이 안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헌신을 하죠. 그냥 아. 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아, 병원에 필살기 같은 거 있었나요? 자, 경험담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아이, 그런 건 없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나 이런, 나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약간 그런 거, 아, 저는, 그니까, 네. 친구한테 코치를 받지도 않고,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 방식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네.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네. 어디 가야 돼, 뭐, 뭐, 이런 걸 좋아해, 뭐, 이렇게 코치를 받지도 않고, 네. 되게 미련하게,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 제가 리드도 해서 네. 이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가끔은 이거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호감을 얻고 이 사람이 즐겁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꾸 이 사람 위주로 이 사람 리드에 따라주는 게 저는 이제 그 평화롭게 네. 연애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원하는 대로 다 너 원하는 대로 해. 뭐 먹을 때 되면 뭐 너 먹을 걸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뭐 싫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괜히 싫은 거 강요하는 것보다는 뭐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막 처음부터 완전 플랜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러신 편은 아니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하긴 했는데 뭐 코치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중요한 날 되면 좋은 데 예약해서 네. 아 밥도 먹어주고 야경 좋은 데서 밥도 먹어줘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거 어,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뭐 100일, 1000일 뭐 이거 다 챙기는 거 뭐 이런 이런 아, 100, 거 1000일 우와 아니 다 1000일 아, 저는 천일까지 안 가봐가지고. 저는, 그니까, 이게, 연애를, 와이프하고 할 때, 거의 뭐, 뭐, 많이 해보지도 않고,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네.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끝장을 봐야지. 끝장을 뭐, 봐야지. 그니까, 그 사람이. 막, 남봉꾼처럼. 네. 누구 만났다가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났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제 성격하고 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네. 다행히 또 좋은 사람을 금방 만나서 아, 네. 별 이렇게 탈 없이 잘 순조롭게 가셨군요. 아마 이 나이 때까지 독신으로 만약에 아직까지 네. 싱글로 있었다고 해도 연애는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예 막 막 급해서 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막 누구 조금 아, 뭐 만나본 건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겠지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애담 좀 들려주세요. 짧게. 저는 연애담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어떤 연애를 하셨나요? 네? 어떤 연애를 하셨죠? 저희는 뭐 그냥 친구랑 네. 옛날부터 알던 친구랑 네. 그냥 계속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좋아져서 네. 어, 결혼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그냥 결혼했어요. 네. 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어요? 다음 주 주제 토크로 이런 건 할까? 뭐지요? 좀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뭐 이런 건가요? 네, 다음 주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 토크를. 아, 보노님이 연애 다음 재밌겠네요. 예. 아니요, 저는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예, 저는 그 블프가 돌아와서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 캐나다에서 이제 그 아마존이 알렉사를 판매를 한다고. 근데 알렉사라는 게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알렉사가 그 음성 비서 아닌가요? 그 시리 예, 같은 그런 건데 예, 이게 되잖아요. 뭐 좀 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어 기사라서 저도 안 써봐가지고 읽기가 싫어서 저는 안 읽었습니다. 한글 기사만 읽겠는데 영어 기사라서. 근데 알렉사가 예. 그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그런 거잖아요. 음성 기사 같은 네네. 게 뭐 거실이나 이런 데 놓고 뭐 음악 좀 틀어줘 이러면 음악 나오고 네네. 뭐 시리 같은 거죠. 그 아이폰에 있는 뭐 이제 아마존이니까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어 이번에 세제가 다 떨어졌는데 세제 하나 주문해줘. 그럼 세제 하나 주면 되고 네네. 뭐 이런 거겠죠. 저도 잘 안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저는 사실 이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네. 음성 그 음성 비서 음성 요즘에 음성 인식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뭐 카카오에서 네. 나오고 시리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나오고. 근데 네.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음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발음 때문인가요, 혹시? 네. 아, 얘네가 또, 그쵸? 뭐, 한국 사람도 이제 발음을 이해를 못할 수 있겠네. 아니, 근데, 뭐, 한국에서는 또 한국말을 인식을 해서 잘할 텐데,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말로 하는 게 과연 편한가? 말로 시키는 게. 네. 그냥 내가 스위치 손으로 누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더 직관적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말로 내가 주문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뭐랄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인식 안 되면 다시 말해야 되고, 또 하려면 명령, 그, 규칙에 맞는 명령어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또 내가 뭐. 누구누구야,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줘, 규칙을 지켜서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정말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 그거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엑스박스도 이제 그런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엑스박스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싸우는 게임들 전쟁 네. 게임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팀을 나눠서 하잖아요. 네. 팀을 나눠서 하는데 다들 이제 헤드셋을 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을 내가 다 이기고 싶 내가 이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엑스박스 종료한 뭐 엑스박스야 뭐 꺼져 이렇게 하면 엑스박스가 꺼지는 거예요 만약에 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게임을 한참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거의 엑스박스의 음성 인식 기능을 잠시 꺼놓고 네네 엑스박스에 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다른 사람들의 게임이 다 꺼져서 아, 예. 내가 우승자가 되는 아, 뭐 이런 게 예.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아, 이런 그래요? 게 예전에 쓰던 바지 예. 요즘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끄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나중엔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별로 이렇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엑스박스한테 이번 판을 클리어해줘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런 건 안 네. 되겠지만 예 아무튼 예. 아 저는 알렉사 이런 거 만약에 집에다 하나씩 두면 뭐 보안용으로도 되고 집 비었을 때 뭐 뭔가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뭐 누가 뭐 침입을 하거나 뭐 그랬을 네. 때 뭔가 좀 알람 뭐 이제 이런 기능도 있을 아, 거고 그런 거는 굳이 알렉사가 아니더라도 예. 다 있으니까요. 그래도 집에 하나씩 두면 그 네. 이게 정확히 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개념은 좀 잡혀 있긴 한데 15,000개 스킬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주로 검색에 관련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주문하고. 네, 주문하고, 뭐, 음악 듣고, 예. 뭐, 내가 뭐 알고 싶으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말로 대답해 주겠죠, 당연히? 네.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12월 5일부터 캐나다에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쓰시고, 좀, 알려달라고. 저는 만약에 산다 그러면 구글홈을 살 것 같아요. 구글홈도 지금 나왔는데. 아, 또 있으면 이런 게? 예. 그 이제 알렉사는 예. 아마존 거고, 네. 구글은 또 구글 게 있어요. 그럼 애플은 또 애플 게 있고. 근데 애플 거는, 애플 거도 이제 핸드폰 말고 거실에서 쓰는 게 발표는 했는데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시판은 안 됐고. 네. 그게 다 이제 그 회사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걸음만 거죠. 핸드폰에서는 좀 예전부터 했지만. 뭐 처음에 몇 년 써보다 보면 글리치도 꽤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그런 거가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화가 안 돼. 이제 대중화 되려고 하는 시기니까 네. 네, 초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 아내랑 코미디 영화 Why Him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코미디 영화에 집에 설치가 된 이런 그 알렉사는 아니고 네. 방마다 이제 스피커나 이제 이런 거 뭐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달려 있어서 네. 그냥 어디 집안 어디서나 비서 불러서 네. 뭐 이거에 저거에 뭐 다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되고 근데 그게 참 영화를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 볼 때만 해도 좀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네. 좀 많이 좀 허황된 그런 걸로 느껴졌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 기사를 접하니까 이런 게 이미 있었네라고 사실 예. 핸드폰으로는 더 오래전부터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거의 뭐 거의 뭐 그 신적 비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뭐 알렉사는 관심 있게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딴 뉴스, 지금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이민자 유치를 좀 많이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가실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살러. 그런 데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가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저는 참... 저 노후는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런던도 이제는 좀 복잡하다 느껴지고, 진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사서 뭐, 낚시나 하면서. 뭐,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또. 그러니까, 네. 그냥 뭐, 하다못해 모텔을 운영하든지. 그냥 그렇게 약간 슬슬... 제주도 느낌 나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에서요? 예. 예, 그런 느낌. 기후만 다르지, 굉장히 뭐, 경치 좋고. 예. 그, 빨강머리인가요? 네, 그걸로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관광객 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데서 사고 싶어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전 여행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그거 뭐 볼 게 없다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근데 빨강머리엔을 이제 아이들이나 이렇게 좋아하시 한번 그거에 대한 추억이 네네. 있으신 분들 한번 가면 되게 한번 정도 가볼만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장인어른이 예전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네네. 평가가 어떠시던가요? 네. 빨강머리엔 이렇게. 그 판넬이 있어요. 네. 얼굴만 있고. 아, 구멍 뚫린 거? 예, 예. 그거에 사진을 다 찍고 오더라고요. 장인께서. 네. 아, 예, 예. 예. 아. 코스로다, 그 코스예요. 아, 예. 인증은 해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보다, 유사한 소식인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온타리오주 북부의 한 소도시가요. 아, 예. 그 소식 들으셨죠? 토론토에서 뭐 차로 한 7시간 걸린다는데 차로 7시간? 진짜 북부? 이게 딱 북부인가 봐요. 주민이 한 1300명밖에 안 사는 스무스 록 팔스가 맞나요? 혹시 폴스 아닐까? 예, 이거는 그 기사를 긁어왔는데 스무스 록 팔스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 같은데 약간 예. 느낌이 아무튼 이 온타리오주의 이 소도시에서 이주자에게 땅을 500달러에 판다고, 500달러. 근데 저는. 몇 평인지는 모르겠고. 몇 평, 얼마큼 이 500달러에 판다는 건 거죠? 도대체. 500달러면 그냥, 50만 원 돈? 네. 예. 주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한국에서 그냥 엄청 몰려들 올 것 같은데, 이미 뭐 많이들 몰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2006년에 목재소가 하나 있었는데, 목재소가 문을 닫은 이후에 주민이 천여 명이 떠났으면, 와. 거의 뭐 반이 떠난 걸로 봐야 되는데, 이 목재소 하나가 그래서... 거의 마을을, 그 도시를 먹여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목재소가 안 떠났는데, 천 명이 없어지면은, 목재소에 그만큼 그렇게 다. 목재소 굉장히 작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그게, 그러니까 말, 목재소가 말이 목재소지, 혹시 진짜 어떤 큰 임업 회사 같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저 이게 소규모 목재소만 생각을 해서, 그게 하나가 없어졌다고 주민 간이 떠났다고. 예.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뭐, 다들 매물로 나온 땅을 살려고, 전 세계에서, 뭐 중국과 호주에서도 뭐 계속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확실히. 네. 관심을 가질만 하죠. 뭐 그냥 거저 주는 거니까 500달러면요. 그죠? 네, 그렇죠. 얼만큼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겠지만 평당 500일 수도 있겠죠. 네. 평당 500? 예, 괜찮네요. 그 예, 그 굉장히 싼. 근데 지역이 하도 네. 시골이니까. 네. 토론토에서 7시간이면 그죠?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두 배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뭐 땅을 거저 얻는다고 해서 이제 그거 땅 개발해서 뭐 수익이나 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와야 말이죠. 예. 예. 뭐 농사를 짓든지. 예.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 올겨울이 굉장히 또 추울 거라고 아무래도 윈터 타이어를 갈아 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추웠습니다. 버스 아니 영상 7도던데 낮에? 저는 낮에 되게 더웠어요 낮에. 예.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어요. 예, 근데. 근데 바람이 문제죠. 항상 바람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약간 눈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바람이 불어서 추운데 꼭 이렇게 추운 날은 버스가 연착을 해요. 네. 예, 그래서 30분을 기다렸다. 라이너스의 법칙, 뭐, 이렇게. 네, 꼭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버스 시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런던에. 30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렇죠. 지금 뭐 폭설이 내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신기하네. 30분씩이나 늦게 올 수가 있나? 30분이면 경차가 올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예. 버스가 한 올 차례를 비우고 다음 차례가 그렇죠. 올 때도 예. 있고 그래요. 아 예. 버스 배차 간격이 짧은 것도 아닌데. 아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에? 심했네요. 이게 뭐 종종 있는 일이라 사실 근데 바람막이나 이게 좀 오래 기다리고 있어도 그런 게 좀 잘 돼 있으면 안에 들어갔으면 네,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냥 땅에 표지판 하나 적혀 있으니까 뭐 하고 계셨나요? 뭐 어디 뭐 상점 같은 데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상점이 또 바로 버스 정류장 옆에 있으면 딱 들어갈 때 예, 예. 들어가는데 버스가 와서 출발하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예, 언제 올지도 모르겠네. 뛰어가야 되는데 예, 예. 네, 그래서 밖에서 비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귀에다가 음악 같은 거 듣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럴 정신도 없어. 괜히 그 비 들어가서 괜히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 예. 그리고 추워서 사실 뭐 그럴 그게 없고 그냥 오매불망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기다리는 거죠. 네네. 아. 네. 저 그럴 때 심심할 때는 음악 들을 게 없으면 혼잣말을 합니다. 네? 혼자서 말을 예. 한다고요? 그럴 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심심할 때, 할 거 네.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분 동안 차가 안 오고 그러는데, 뭐. 아. MP3가 없다. 그러면. 네. 저도 네. 그럴 때 말이 저절로 나오죠. 예. 네. 뭐, 욕 같은 게. 예. 네. 왜 안 와? 그러면서 막 나오더라고, 저절로. 저는 혼자서, 잠은 자다, 뭐, 이거 비슷한 걸 해요. 그냥 그, 인터뷰를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인터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냥 뭐 집안일도 물어보고 일 문제도 물어보고 뭐 취미가 뭐냐 뭐 그럼 물어보면 혼자서 말을 중얼중얼 하시나요? 네, 혼자서 뭐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네. 시간 정말 빨리 가요. 네. 네, 뭐 아, 예, 어렴풋이 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냥 뭔가 뭐라도 해야지 네. 가만히 서 있을 순 없으니까 네. 제가 흡연이라도 하면 차라리 담배를 좀 피우면서 뭐 추울 때 담배 피우면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담배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지 않은데. 기분이 좀 기분이 좀 그런 모양이에요. 추운 날 그 담배를 피우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뭐 예, 아무튼 예. 버스 시간 좀 지켰습니다. 예,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보가 보니까 눈뿐만 아니라 무슨 뭐 바람, 홍수, 뭐 폭설, 산사태 뭐 이렇게까지 아,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차라리 홍수면 낫겠어요. 눈보다 비가 나으니까. 더군다나 런던이 침수되는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겨울에 홍수가 나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온화하고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네. 여기 침수되는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예전에 어디 리버사이드 근처에서 침수된 적이 있다고 옛날에. 아, 리버사이드가 아니라 그, 늘 침수되는 데가 거기, 예, 리버사이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스프링뱅크 드라이브 그쪽에 좀 낮은 네. 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항상 물이 좀 차기도 하고. 아, 네. 근데, 일단 뭐, 저희 동네만. 나는, 예. 비가 많이 오는 건 대환영입니다. 뭐 예, 차라리 눈보다는 비가 낫죠. 영상이라는 거니까 그냥 윈터 타이어 안 깔고 그냥 돈 좀 굳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으셨나요? 아, 아직은 아직 때가 안 됐나요? 예. 저는 이번 주에 하려고. 아. 예, 하는데.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네. 아, 혹시 리스트 많이 좀 정해 놓으셨습니까? 불프 뭐 쇼핑 리스트? 사실 마음속에는 있는데 네. 꺼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매년 새 걸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없는 걸 필요한 걸 사는 건데. 네. 저는 이사를 갔으니까 필요한 게 많죠. 아, 예, 예. 그렇구나. 네, 예. 마음속에는. 네. 예, 합의가 안 돼서 그렇죠. 불프라는 게 전자제품 외에 뭐 가구류나 이런 것도 다 네, 다 하더라고요. 예.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평소에도 세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예. 뭐 이런저런. 세일 안 할 때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1년 내내. 네, 맞아요. 예. 특별히 많이 싸지도 않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 소식은 아니었는데 이탈리아가 60년 만에 월드컵 축구 본선에 못 올라갔다고 네. 난리가 났다고 해요. 여긴 지금 난리가 날만 하죠. 아니 60년 만이면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 같은 팀이 올라갔는데 이탈리아 같은 우승 우승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이탈리아는 이런 팀이 못 올라갔다니 이거 너무 그게 네, 탈락해야 될 팀이 올라가고. 아, 저 한국 팀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올라갔는데도, 아, 이거 올라가면 이게. 별로 기대치가 예, 없죠. 예. 다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이, 마치 전쟁이 났는데,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 막 폭망한? 마치 그, 원자 폭격을 한번 맞은 듯한 뭐 이런 분위기라서. 근데 못 올라가. 떨어진 데는 다 이거 있지 않겠어요? 워낙 또 쟁쟁한 팀들이 또 있어서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는 강호 아닌가요? 그 전통의 강호. 전통의 강호인데 네. 이번에 뭐 팀 거기 워낙 안 맞았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그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안 떨어졌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거 보셨죠? 그 신문에서 이 밴쿠버에서 그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이제 아이패드랑 스마트폰을 하다가 네. 걸렸는데. 원래 이런 게 3만 운전이라고 해서 벌금을 굉장히 세게 매긴다고 합니다. 네. 한 뭐 $368인가? 와, 그런데 네. 이 사람은 네. 80달러 정도밖에 안 냈어요. 왜요? 그 사진 안 보셨죠? 네. 이 사람이요. 네. 이게 손에 들고서 하면 당연히 네. 정말 그 중죄라고 해요. 네. 이런 게. 네. 근데 이 사람은 핸들에 붙여놨어요. 아. 패드, 그니까, 태블릿 하나,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장, 그, 붙일 수 있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치대가. 핸들을 하는 거치대가. 아,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파는 거였나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핸드폰을. 들고 하나, 뭐, 네. 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덜 산만하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가 핸들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손가락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뭐, 그랬겠죠. 그걸 쓰다가 갔는데. 아. 넌 저는 너무 황당해서 보고서 좀 타당해 보이는데 왜 잡았죠? 왜 잡은 거지? 아, 저 이제 GPS 핸들을... 보는 것도 네. 사실 좀 굉장히 그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예. 이거는 뭐 그걸로 뭐 정차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불에 걸려서 오랫동안 네. 서 있을 때나 차가 오랫동안 밀려 있을 때, 뭐 그때 뭐 심심해서 검색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어떻게 다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핸들에 붙이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거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 딱 보니까 핸들을 완전히 그 아이패드가 좀 크니까. 네. 손을 핸들을 완전히 잡을 수, 그러니까 잡질 못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 아이패드는 좀 그러니까 턴할 때 이게 되나? 그러니까 손을 완전히 잡고서 핸들이 돌 수가 없을 정도로 핸들을 잡고 돌리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치대를 써서 네. 포켓몬고도 하고요. 운전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뭐 게임을 좀 주로 한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이 사람이 거기서 걸렸는데 그걸로 그것과 관련된 거는 벌금을 물지 않고 그냥 적발 당시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80불. 예. 예. 저도 그래서 저는 그 달고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불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쓰지 않더라도 핸들에다 하는 거요? 예, 핸들에다 붙이는 거는 좀 왜냐하면 그냥 그 옆에다가 휴대폰, 스마트폰 그 거치대는 다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옆에다 하는 것보다 핸들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시선이 옆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이렇게 핸들 봤다가 저기 앞에 봤다가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놓고 뭐 그러니까 핸즈프리로 통화하거나 뭐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중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중에 네,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건 좀 심각한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 사진이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댓글도 많이 기발하다 달리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댓글이 그래서 이 그거를 그 경찰이 올린 것 같아요. 경찰이 찍어서 이제 황당하다 이런 운전자가 있었다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예, 그럼 밴쿠버 소식이었고요. 아, 드디어 칼리지 파업이 아, 예.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부터 소식이 네. 됐죠.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뭐 보상 문제나 이게 또 학기가 또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럼요. 보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뭐 취소가 될 정도로 해서 뭐 진짜 금전적으로 그 모든 그 보상을 받기에도 되게 애매하게 끝나서 애매하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해주려고 아. 어떻게든 예.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걸 물론 정부에서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한 거긴 하지만 네네. 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만 거의 뭐 새가 된 거죠. 이게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이거 몇 년 만에 저는 이게 처음 봤는데 네, 칼리지 이거를 칼리지 파업은 너무, 그렇지만 예. 또 이민법도 뭐 이렇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네네. 뭐 사람들 다 뒤통수 맞고 막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이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다음 번에 이제 그냥 정규 대학이 네. 파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유니버시티. 예. 아니면 애들 그냥 학교에 넣어놨더니 이제 그냥 고등학교나 이제 초등학교에서 네. 이제 교사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초등학교는 파업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하죠. 예. 예, 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막 애들을 볼모로 하진 않는데, 이번처럼. 뭐. 그때도 근데 거의 수업은 안 됐죠. 뭐 거의. 네네. 그냥 차일드케어 같이 그런 식으로 거의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초등학교 때 파업 때도. 아무튼 뭐, 칼리지 파업이,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하고 어쨌든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어떻게든지 간에 일단 복귀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다행이라고 이제 이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이제 국가 브랜드 조사에서 4위 올랐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뉴스로 넘어갔는데 한국은 10위권 밖이라서 좀 발표가 안 됐고요. 아. 몇 위인지 알 수가 없는 딱 10위까지만 발표가 됐네요. 아, 한국이 아직 10위권이 안 들어가는군요. 네, 이게 그 독일 시장 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일단 신뢰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왠지 하셨대요? 독일제, 독일산, 독일제라고 하면 뭐 차도 그렇고 신뢰가 가요, 저는. 그런가요? 예. 얼마 전, 작년인가? 폭스바겐이랑 막 BMW랑 다 사기치잖아요. 그것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좀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네, 대한 아무래도 이미지가 그런 좀 굉장히 이미지가 있죠. 깐깐하고, 아주 그렇게 사기를 엄격하고, 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안 망하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예. 예. 이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자국을 1위에 올려놨군요. 국가 브랜드 갑자기 1위는, 신뢰도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스웨덴, 이렇게 10위. 가지가 됐습니다. 일본도 6위인데. 네. 일본이 6위인 거는 뭐, 사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게 근데, 문화 수준이나, 뭐, 수출, 이주, 투자 매력, 뭐, 이제, 이게 뭐, 관광, 선호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독일이 1위인 거는 조금 약간 그러네요. 네. 거기서 진짜 신뢰가 많이 깎이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신뢰도가. 혹시 독일 국민들 상대로 조사한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아주 급우. 그쪽 분들, 예. 그리고, 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오늘 신문에 놨습니다. 캐나다 전체에 네. 지금 살고 있는 한인들, 그러니까 한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한국말을 쓸수 있고, 그냥 우리 같은 한인이 아니라 2세, 3세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정말 그 한국에 뿌리를 둔 한국인의 네. 수를 통계를 내봤는데, 전국에 20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더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캐나다에. 아. 근데 19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이게 주별로 보니까 뭐 당연히 온타리오주에 가장 많았는데 9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온타리오주에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살고 있네요. 토론토에만 7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거의 뭐한 80~90%가 지금 토론토에 다 몰려 있다고 와, 보면 그래도 그 되고요. 2만이 토론토 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근데 아마 그 토론토가 미시사가나 뭐 이런 옥빌 정도까지 네, 포함이 그 될까요? 메트로 토론토라고 아, 하니까 다그 지역을 다 포함을 하고 와, 그럼 있는데, 그 2만은 되게, 그 2만은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저희가 이제 그런 2만 아, 명에 네. 속해 있는데, 그렇죠. 런던. 온타리오가 9만이고, BC주가 6만입니다. 2등인데, 6만 명 중에 5만 명이 이 구박. 밴쿠버에 몰려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알버타주로 2만 명입니다. 그 다음이 퀘벡 8천 명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니토바, 사스케치완, 뭐 뉴브런스 이런 순인데, 누나붓 알죠? 네. 그 주에서는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10명이 있나요? 예. 와. 유콘에서는 신기하네. 80명이고요. 진짜요? 예. 와, 그런 지역에도 계시는군요. 역시 대단하네요. 네, 뉴펀들랜드는 그래도 많이 사실 줄 알았는데도 100분밖에 안 계시네요. 거기는 이민이 쉬워서 그렇게 많이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았었네. 근데도 많이 가시진 네. 않았나 보네요. 근데 와, 그 북쪽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건 놀랍네요. 그러니까 뉴펀들랜드 100명이 살고 계시면 거기서 이제 한인회가 조직이 되면 모든 분들이 감투 하나씩은 다 무슨 부, 무슨 부, 뭐 청렴부 해서 하나씩은 다 하실 수 네,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일반 회원이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뭐좀이 통계는 좀 놀랐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되나? 캐나다 좀 많이 한 수십 명될 네, 줄 이런 알았는데. 통계를 작년에도 한번 본것 같은데, 그때도 저도 그전 세계의 재외 동포 중에서 캐나다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놀랐던 것 같아요.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통계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오늘 이번 주에는 뉴스는 네, 이제 뉴스보다 잡담이 더 길었던 예. 회 같아요 이번에는. 이 캐나다 구스의 셀링 포인트 아닐까요? 셀링 포인트가 이래서 지금 구독자 셀링 포인트 예.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될 정도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캐나다 유일의 팟캐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예, 이 정도 인기밖에 지금 구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그 해외 동포의 비율과 거의 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보니까 실감이 돼요. 이제 아 이제 그 20만 명이 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도 이제 좀 많이 관심 있게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네. 워낙 한국에서는 그 관심사들이 시사 쪽에 또 많이 몰려 있고 워낙 재밌는 또 그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그 교민분들이 네. 운영을 하시는 팟캐스트들은 또 굉장히 또 잘 나간다는 거죠. 예. 네. 결론이 나오네요. 네. 네. 군발해야겠습니다. 이 푸틴이 쌀국수에 밀려서는 안 되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건가요? 예.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네. 네. 비유가 좀. 네, 이상하게. 네. 저도 푸틴보다는 쌀. 네. 실제로도 여기서도 좀. 쌀국수가 더, 네. 더 네.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예, 네.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라이너스님의 그 연애담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0년 됐어. 갑자기 연애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